저는 말씀의 제목은 변론의 날, 논쟁의 날입니다. 고난 주간으로 따지면 셋째 날이죠. 이 셋째 날의 별칭은 변론의 날, 논쟁의 날입니다. 자, 오늘은 고난 주간 화요일로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에 빠짐없이 답변하신 변론의 날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허점을 하나라도 잡고자 집요하게 질문을 퍼부었던 논쟁의 날입니다. 10시간 이상 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시고 음식도 드시지 못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교대로 끌려다니면서 힐문을 당하신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신 날이 바로 오늘 논쟁의 날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을 검찰이 끌고 가서 밤새 취조를 하죠. 취조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시간별로 자기들은 잠을 자가면서 교대로 밤새 잠 못 자게 취조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취조당하듯 예수님은 죄인 취급당하며 하루 종일 시달리신 날이죠.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 화요일인 오늘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사복음서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히 화요일 변론 논쟁의 날에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론의 날에 일어난 사건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공세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죠. 어제는 권위의 날이었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일으키신 신적 권위에 대해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반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것에 먼저 답변하면 나도 답변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 기간 동안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온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이미 답을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하늘로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 다시 오겠다 하는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또한 하늘로서 온 것이라는 간접적인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그의 세례도 하늘로부터 온 세례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부터 왔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을 내심 인정하면서도 실토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의 하늘 권세,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해버리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에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이 나오죠.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결국 이 첫 번째 논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 패배했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변론의 날에 있었던 두 번째 사건, 이제 경고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경고의 세 가지 비유. 이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세 가지 비유를 연거푸 베푸시면서 이들의 완악함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세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두 아들의 비유가 오늘 논쟁의 날에 있었던 비유예요. 아버지가 명령을 하죠.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이때 맏아들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해놓고서는 회개하고 갔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셨죠.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들이 둘째 아들이다. 너희들은 맏아들처럼 내놓고선 지금 나를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세리 창기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나 만나서 이제 나 믿는다 이거예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에게도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말만 하는 신앙, 빈껍데기 신앙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한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죠. 악한 농부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오늘 화요일 변론의 날에 있었던 비유예요. 이 비유는 앞서 언급한 두 아들의 비유보다 한층 더 심도 있게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타국에 갔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실과를 얻으려고 먼저 종들을 보내죠. 근데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이제 아들은 영접하리라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아들 또한 죽였다. 지금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꼬집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주인이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모두 진멸할 것이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핍박하고 때리고 완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비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으로서 혼인잔치에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각자의 사정을 대고 그 초청을 거부하자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잔치집을 채운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초청받은 자들이 거부한 내용들이 화려하죠. 나는 내 밭을 둘러보러 나가야 한다. 나는 돈 벌러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우린 절대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령한 혼인잔치에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랑이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부도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지 어디 가냐 이거예요. 돈 벌러 나간다. 누구 세상 친구 약속이 있다. 그래서 새벽 내 예배 나오지 못하고 수요 예배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악함을 꼬집고 계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 경고의 비유에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예수님이 분명 승리하신 것이죠. 예, 이제 세 번째 파트로 갑니다. 이제 학자와 제사장들의 질문 공세가 시작됩니다. 학자와 제사장들의 질문.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했다가 오히려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책망을 받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책잡을 빌미를 얻고자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 가지 비유로 얻어맞은 종교 지도자들 세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납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질문. 바로 이것은 정치적인 올무를 놓기 위한 질문이죠. 정치적으로 덫을 놓고 거기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갑자기 정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죠.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쳐야 돼요. 이것이 가한 일입니까? 만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가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곧바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려는 속셈의 질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로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랬어요. 동전의 그림은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절대 걸려들지 않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답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이 가운데 세상을 위해 써야 할 물질이 있듯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기로 예비된 그 재물을 세상에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분명한 신앙관을 점검하고 계시죠. 이어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부활에 관한 논쟁을 시작합니다. 정치적 논쟁이 되지 않으니까 부활에 관한 논쟁을 시작해요. 이것은 신학적인 올무를 놓기 위한 질문이죠. 신학적으로 꼬투리를 잡아보겠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나섰느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해괴한 질문을 하죠. 한 가정에 일곱 형제가 있는데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모두 그 한 여자와 관계를 했다. 그리고 다 죽었다. 부활할 때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장난치듯 질문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랬어요.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모세의 글, 이들이 존경하는 그 모세의 글을 이용해서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는 신학적인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너희는 지금 부활을 믿지 않고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부활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신학적인 바탕 자체가 잘못됐어라고 그의 근본된 신학적인 문제를 오히려 꼬집어내신 거예요. 당시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을 오히려 역공곡하는, 오히려 신학적인 올무에 자신들이 걸려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있어야 잘못된 신앙의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야 어떤 말씀 이거 아니냐 논쟁을 붙일 때 몇 장 몇 절 보면 구속사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이거야 라고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장성한 자녀들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학적인 올무도 결코 예수님을 올가매지 못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들이 계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계명에 대해서 질문했다. 바로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올무를 놓기 위한 질문이었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사가 이번에는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 사랑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이다.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어떠한 핵심이 들어있습니까? 현재 이 계명을 묻는 이들에게는 신앙의 핵심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 백성들도 사랑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심,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 지금 예수님까지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이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세 번째 논쟁에서도 예수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역공의 질문으로 변론의 날의 모든 논쟁을 마치시고 최종 승리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십니다. 야,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느냐?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답변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꼬집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으니 어찌 그 존재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답변해 보라 그랬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번 논쟁의 핵심이 되는 쟁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의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그 이면에는 메시아에 대한 인성과 신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자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인성적으로 분명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동시에 신성적으로는 다윗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다윗으로부터 주라는 고백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메시아의 인성과 신성을 올바로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인간으로 오신 창조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하는데 이들은 현재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마지막으로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나랑 논쟁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인 오늘 이 변론의 날, 논쟁의 날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 46절에 그 정확한 증거가 나오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논쟁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유월절이란 큰 명절 앞에서 오히려 민요가 날까 봐, 오히려 반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 잡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야, 유월절 때 잘못 건드렸다가 이게 밀란이 일어나겠다. 유월절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리자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우리가 좀 지지 않았느냐 예수님에게. 이 유월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서 이들은 유월절 뒤로 밀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공격이 어떻게 바뀌어 예수님이 곧바로 유월절에 잡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화요일 끝무렵에 예수님이 다 평정한 그 끝무렵에 누가?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바로 오늘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이 급반전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이 논쟁의 날에 배신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 잡기를 포기했던 이들이 예수 잡기를 다시 계획하고 결국 유월절에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이렇게 화요일이 넘어가기 직전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은 유월절 다음이 아닌 유월절 이전으로 앞당겨지게 되었다. 이 모든 대승리와 배신의 역사가 바로 오늘 화요일 하루 동안에 모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2000년이 훨씬 지난 2015년도 고난주간 화요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 대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변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장성한 위치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구속사의 말씀을 배신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다짐하는 기도가 오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015년도 고난주간 화요일 이 변론의 날, 논쟁의 날을 맞이해서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 간에도 절대 어둠의 말로 서로 다투거나 세상 일로 논쟁하지 마시고 오직 구속사 말씀만을 위해 변호하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성숙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시고 예수님의 변론의 날, 논쟁의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1절만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다 충성 늘 바치고